Hey boy, Hey lady girl, oh my baby girl. Hey lady girl, oh my baby girl. Lady, yes.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아무 여자에게 난 말을 거는 그런 남자는 아냐 아냐 아냐 아냐. 그대가 너무 예뻐서 나도 몰래 따라 걸은 것뿐이야. 정말 정말 정말. 여보세요 거기 잠깐. 잠깐만. 이런 맘을 뭐라 할까. 첫눈에 반해 얼굴은 말해 뭐해. 그댈 만나길 원해. 전화해줘요. 여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함께 밥을 먹어요. 드라이브도 해요. 너무나 예뻐서 나의 가슴은 두근 두근 두근 두근. 그대 몸매는 너무나 눈이 부셔 눈을 뗄 수가 없어 없어 없어 없어. 그대 입술은 맛있어 보여. 그대 눈빛이 날 미치게 해. 그대 향기는 너무 달콤해. 그대 목소리는 정말 죽여줘. 미치겠어요. 정신을 못 차리죠. 이제 고백할게요. 사랑에는 빠졌죠. 예뻐요, 너무 예뻐요. 어쩌면 정말 그렇게 예쁜가요. 멋져요, 너무 멋져요. 어쩌면 정말 그렇게 멋진가요. 정말 나는 안 되나요. 그대여 날 좀 쳐다봐요. 난 미치겠어, 정말 미치겠어. 제발 내 맘을 받아줘요. Hey, hold me up. Oops, lift me up. Hey, hey, hold me up. Oops, lift me up. Hey, hey, kill me up. Oops, so let me go. Hey, kill me up. Oops, so let me go. 날 안아줘. 정말.